곽지환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14일 오비앙 느게마 무바소고 적도기내 공화국 대통령을 작별 방문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오비앙 느게마 무바소고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사가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축원의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